우리 민족을 세균전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날강도 미제의 흉악무도한 책동은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담화를 2일과 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지 통신, NTV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텔레비전 미루24, 인터넷 통신 꼬리에스 본젠뜨 등 10여 개의 출판 보도물들과 일본의 교도통신,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담화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